걸 아마 넌 숨기고 있을 거야. Yeah. 작은 어깨 뒤나 있게 또 수많은 내가 모르는 매력들. Girl, I don't know how 언제부턴가 또 나도 모르게 웃음 만들어가 내 머리엔 온통 네 생각들 만들어. 항상 눈을 뜨면 아침밥보다 먼저 네 얼굴이 떠올라 옆가게 미소가 번져. 또 하루 종일 반복되는 돈벌이 또 모이리 지겹지 않고 즐겁기만 해. 참 신기해 어쩌다 너란 여자가 내 맘에 콕 들어앉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해. 쭉 열어놓고 싶어 심장의 문고리. 이 노래는 네 생각하다 만들었으니 들어봐. 매일같이 난 또 곧 노래를 랄랄라 랄랄라 하나 둘씩 쌓여가는 나의 앨범 속 예쁜 네 사진 baby. 눈을 떠도 감아도 언제나 너만 생각해 babe. 그 어디 가봐도 너만큼 더 아름다운 건 없다고. You are 그냥만 하고 싶어 보내는 내 손을 잡고 싶어. You are 아닌 척 해봐도 나 사실은 오직 너만 항상 생각해. You are 그냥만 하고 싶어 보내는 옆에서 걷고 싶어. With you, you are 아닌 척 해봐도 나 오직 너만 생각해. You are